Track 26. Number 6. Listen to each question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. 1. 극장이 몇 층에 있어요? 2.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? 3. 이 버스는 시청으로 가요?